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아유, 오늘 시장이 이상한데. 네. 아, 저도 약간 푸른 톤 입었는데, 오늘. 네네. 이소원 대표는 푸른색인데, 네. 뭔가 새 티가 나. 요즘 살림 풀려갔어? 아니요. 살림은 전혀 풀리지 않았는데. 혹시 자기 혼자 월급 올려준 거 아니야? 입을 옷이 없어서 다 해져갖고 샀습니다. 나는 협찬을 못 받잖아. 그래요? 네, 협찬을 못 받으니까. 아, 그래.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네. 아, 그래. 살림살이 뭔가 나지. 없는 살림에 와이셔츠 하나 샀지.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지난번에 샀잖아요. 원 플러스 원. 네, 그것도 그냥 없는 살림에. 원 플러스 원. 입을 옷이 없어서. 원 플러스 원은 없던데, 요즘에. 아, 없어요? 네. 요즘 경기가 풀려나가나 봐. 네. 어?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전혀. 그 부동산 있잖아요, 네. 부동산. 네네. 네. 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부럽네. 네. 인테리어 하는 분이 부러워? 부럽죠. 네. 아유, 별로 부러워보지 않는데.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동네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자기 사는 동네 어디 근처인데, 네. 두 동이 오늘 새로 쓴대요. 그러니까요. 아파트 두 채 올라가는 조그만 네. 거래요. 근데 세대 수도 200몇 개밖에 뭐 작은가 봐요. 네. 근데 그냥 10몇 대 1이나네? 네. 근데 거기가 뭐 위치가 좋다고 그러시는데, 여튼 경기 좀 풀려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뭐 건설주 같은 것도 좀 살아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다 살았는데요. 외국인보다는 역시 지난 금요일에서 역시 국내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네. 서양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뭐 일요일날 뭐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보면 국내 기관 중심으로 좀 들어오면서요. 오늘 시장에 꽂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아닌가 싶어요. 지수도 지금 한 4, 5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올라가는 건 딱 그런 두 종목? 큰 것들이 올라가죠? 네. 근데 뭐 S6 지금 네. 보게 되면은 뭐 밴드게이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거야? 밴드게이트. 밴드게이트가 뭐야? 끼워준다는 거? S6 같은 경우도 똑같이 테스트했는데 네. X6, iPhone 6 플러스보다 파손도 약하다라는 네. 이제 그런 또 테스트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테스트 방식에 오류가 있다. 내구성 철저 검증했다. 네. 후면 테스트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글쎄요. 삼성 같은 경우 이번에 이 밴드게이트 때문에 테스트 했을 것 같은데 이걸 테스트 안 했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 나 그걸 맨날 구부리고 앉아있는 놈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아이폰 6 플러스보다 약하다. 이건 네. 뭐 어느 쪽에서 좀 사주한 듯한 네. 그런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주머니에 놓고 앉는 애들 때문에 문제되는 거죠? 자기도 그래요? 그렇죠. 뒷주머니는? 예, 뒷주머니 늦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구부려지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갤럭시 S6 상하이 런칭 행사에, 네. 아르바이트생이 동원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늘 동원되는데 왜? 네, 근데 이제. 이 기사가, 그 청중 이런 거?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청중이 아니고, 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 바 같은 애가 하나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걔가 알바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바를 하니까 중국 현지 온란에서 제 알바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알바 포켈러가 등장했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등장했는데 네. 이건 아니다. 삼성에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신문사에게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어이없는 네. 거. 삼성 흠집 내기가 네. 어쨌든간에 지금 여기저기서 S6를 네. 두고 흠집 내기가 이제 네. 해외에서 네. 시도가 된다라는 거를 봐서는. 네. 어쨌든간 S6가 좀 반응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아, 지금 재밌네요. 네. 역시 삼성전자 레벨이 올라갔어. 네. 이제는 예전에 그런 거 보면 항상 아이폰 까는 기사만 났잖아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어디서나 외국에서 했겠지만 그런 걸요. 네, 외국에서 전부. 밴드게이트 그 척 얘기하길래 좀 그 기사를 안 봤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이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 얘기하고. 네. 삼성바가 있어갖고 걔가 뭐 돈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여하튼 재밌는데요. 여하튼 삼성전자가 내일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죠. 내일이 맞죠? 네, 내일 나옵니다. 7일 맞죠, 내일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앞두고 이제 있는데 오늘 머니트리 남쪽에 있다 보여드렸지만 협성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협성회. 협성회? 물론. 네. 협성회가 그잖아요. 그 삼성전자 협력사들 모임. 네. 아, 진짜로? 네네. 근데 걔네들 실적이 다 좋아졌대요. 1분기에. 그러니까 거기 상장도 있고 비상장도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좀 더 네. 확인해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예? 네? 훈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에 이번에 삼성전자, 그리고 알코아가 내일 8일부터 해갖고 이제 나올 텐데요.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게 한국이고요. 떨어지는 게 미국이잖아요. 네. 어쨌든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제일 크죠. 삼성전자 제약이면 어찌 보면 냉장의 감익이에요, 전혀. 감익인데, 문제는 감익이라도 그 삼성전자 제외한 것도 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이슈 시간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텐데, 여튼 그런 거 있겠고요. 일단 시장은 하여튼 상당히 흥미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만 잠시 보면요. 외국인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지금 490억의 순매도, 코스피장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200억 순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이랑 그 유럽 사람들은 이제 다 휴장이에요. 거의 다. 뭐 안 넣는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오늘 새벽이겠죠? 우리 월요일 새벽일 거고요. 네. 뉴욕은 이제 미국은 뉴욕 시간이 거의 뭐 밤 12시 넘었거나 뭐 좀 밤 12시 넘었겠네. 딱 12시 넘었겠네. 이런 거. 서부 지역은 이제 아직 오밤 밤중 9시, 뭐 8시, 뭐 그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쉬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네. 월요일 아침 특히 이제 롱위켄드에서 매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국내 기관 중심으로 매매가 있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종목별로 보면, 이렇게 좀 외국인 사더라도 안 올랐잖아요. 그때 보면 이성훈 대표도 얘기했고, 예전에 누구야, 김성훈 팀장.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나왔던 몸 좋은 김성훈이 네. 얘기했던 외국인이 살 때 기관이 안 사다가도 기관이 살 때 주가 올라간다. 오늘 보면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보면 뭐 외국인도 사지만 그리고 오늘 좀 기관이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뭐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수급에 약간 오늘 외국인은 좀 공백이다. 그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종목군은 별로 보면 오늘 보면 다시 올라가는 거가 좀 쉬었다가 이게 뭐야 2주를 쉬었나요? 한미약품이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특징. 한미약이 벌써 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미약품 올라오니까 요즘 보면 후발로 올라갔던 코오롱이가 또 신고가 날려고 그러네요. 코오롱 맞죠? 코오롱이 2.8% 올라가는 것 정도 있어 보이고요. 여전히 또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있겠지만 전 모르는 거. 이성훈 대표가 예전에 좋았던 현대 엘리베이터. 이게 7%야 이게 모르게. 다 플러스요. 그러니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하여튼 그 절대 절묘의 그거예요. 조합이에요. 이성훈 대표 좋다 그러고 저는 디스하고. 그럼 무조건 성립상진 높죠. 그리고 이게 정말 이성훈 대표가 역시 지난 주말에도 계속 술을 많이 마셨는지 말이야. 네. 국순당 있잖아. 국산당은 또 미쳤어. 어? 술을 하도 먹고 술까지 먹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북어국까지 먹잖아. 네. 그 국순당이 국순당은 얼마나 정말이야?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 보여드렸고 이제 네. 이게 보면 이제 삼성동 부지 그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동의 그 부지 사람 수많은 사람이 술 처먹고 또 앞으로 거기 가지 않겠네 이런 기대감 있을 줄 있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요즘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건물이 있어요. 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가 이제 위치도 좋아. 거죠. 위치도 네. 좋아. 그러니까 지금 사주시푸드도 많이 올라왔고 국순당도 뭐 이렇게 같은 맥락에 대한 쪽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 같은 맥락 이렇게 아, 그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근거를 잡고 싶지 네네. 않지만 하여튼 국순당은 뭔가 이유는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네네. 그렇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여기 방송이 아니라 저희 방송에서 누가 물어볼 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술을 싫어하지만 앞으로 삼성동에서 공사를 하고 맨날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지금 무대요. 그러면 술을 다 먹고 회장이라도 해야 갈 거 아니야? 네. 그래갖고 농담이지만 그 옆에 있는 국순당에 또 많이 술 마시러도 가고 회식도 하고 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야만. 그때 이제 건물 갖고 있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신성홀딩스 이런 거 있잖아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기 여의도에만 빌딩이 3개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사주시푸드도 우리 그때 키움 에셋 거기 갔을 때 네. 거기가 그 사주 시프트 건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빌딩이. 아, 그다음에 본사 거기 있어요? 네, 본사 거기입니다. 네. 사주 시프트 건물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아 건물 자체가요? 그 건물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거든요. 지금 사주 시프트가. 그리고 또 지금 역시 무성건 창조주 다음에 건물주야. 아 그럼요. 하늘엔 창조주, 땅에는 건물주. 근데 그 창조주 건물주 사이에 네. 또 누가 있는지 아냐? 누가 있습니까? 아, 고용주? 아니죠. 누구? 우리나라에 67명이나 있다네요. 네.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네. 경건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또 그걸 봤어요. 네. 뭐 어디에 빠진 사람도 혹시 거기 우리 또 그 종교를 다닌 사람이 있어서 욕먹을지 모르는데 네. 이단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요새 이단. 네. 아 이건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고소고발해. 그냥 그 종교니까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디에 빠진 사람들 요즘 CBS 방송에 초히트잖아요. 이거 CBS 방송 사상 최대의 유튜브 알아요 그거? 모릅니다. 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2단이든 3단이든. 아니 근데 네. 거기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67명이나 있대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 거기는 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게 그 무서운 사람 이제 돈도 벌고 뭣도 벌고 그죠? 그쪽이 뭐 주식회사 예수 뭐 이런 거네요. 네? 주식회사 예수. 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지. 아 나쁜 사람이라고 혼나지. 하여튼 네네.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요. 예. 네. 예. 네. 네. 하여튼 종교 자유가 있는데 뭐 이단이라는 것도 네. 사실 뭐 그 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예수나 그쪽 그 기독교 에서 한 거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아니 그래서 갑자기 그게 왜 나오는가요? 어쨌든 간에 아니 창조주다 하면 건물주인데 그 사람도 무섭다고 교주도 무섭다는 거지. 네,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교주 아들도 무서운 거지 뭐.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건물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주가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 있는 애들. 아까 말했죠. 신성 얘기했잖아요. 네, 신성인가 사조푸드 뭐 사조시푸드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보게 되면 국순단 그래갖고 내가 또 하나 얘기한 거가 네. 내가 특정 주식을 얘기하 하지만 내가 그 중국의 공기 나쁠 때마다 얘기했던 그 기업 있잖아요. 네네. 그 기업이 네. 또 자산 가치가 높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기업이 어디냐면 홍대역 있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의리의리 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주가가 지금 올랐는데 떨어질 때 보면 그 시가총액만큼 그 시가총액이 건물 금액만도 안 나와요. 그런 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관심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올라가는지 모르겠는지.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또 월요일 날 모시는 또 바로 이분은 얘기 안 하면 네. 또 안 되죠. 바로 다음 코너로 합니다. 네. 다음 코너 누구죠? 월요일 아침을 열어주는 네. 분이죠. 네. 월요일 시작을 이분과 함께 합니다. 네. 김윤아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봄이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네. 화려한 톤을 입으셨네요. 아니요, 보니까 꽃도 있고요. 네,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오늘 뭔가 프로톤을 통일했어 우리가요. 오, 그러네요. 그죠. 느낌 있는 여자예요, 역시요. 커플. 푸른 톤으로 싸그리.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또 혼나, 커플 얘기하면. 네. 아, 그런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제가 얘기부터 할까요? 준비된 내용들 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시즌이 시즌인 만큼 네. 이 실적과 관련된 소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7일이죠. 내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올 1분기 이 실적 상향 기대감이 높은 종목과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여러분들께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소식인데 미국의 고용지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거는 뭐 만기도 있습니다만 금통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4월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기 부진을 인지하고 있지만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동결할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좀 소식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갤럭시 S6 엣지가요. 휘어짐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밴드게이트를 겪은 아이폰 6 플러스처럼 휘어지면서 더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라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뒷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이 깔고 앉는 이런 상황 등에 대해서 얼마나 견디는가라는 그런 시험을 하도록 고안된 밴드봇을 사용해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이러한 시험 영상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압력을 가하는 강도가 일반적인 환경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뭐 낙하나 휨, 충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 내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넣어서 5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는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높은 5조 4천억 원은 아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원, 27개 증권사 추정치의 평균이지만 이를 넘어서 5조 5천억 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근채영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매출액이 49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KTB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전 분기보다 7% 늘어난 5조 6천억 원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IT나 반도체, 이 모바일 부분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선방은요, 위축된 글로벌 TV 시장의 분위기가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와 갤럭시 S6의 출시 효과가 더해지면서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 출시 효과가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7조 원을 넘길 것으로 2분기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어떤 종목들은 조금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관련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실적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오늘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2분기 실적도 함께 좋아질 종목을 보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1분기 실적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 증가 기대가 가세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하기 때문인데요. YGFN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으로는 IT, 운송, 증권을 비롯해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가 있었습니다. IT 업종에서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실적이 모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대금과 증가가 되면서 저금리에 따른 채권 평가익 발생 등 여러 가지 호재를 맞은 증권주의 1, 2분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우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요, 최근 한 달간 36.1%, 2분기 추정치는 12.7% 상향 조정됐던 점도 체크하시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리고 아모레지 등 화장품 관련주도 올 상반기 내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나 중국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저유가 수혜주인 여행주, 항공주도 연속 실적 개선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종목도 여러분 좀 보셔야겠죠. 조선이나 기계, 자동차 등 최근 한 달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실적이요. 자, 조선업종에서는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전 종목의 1분기와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낮아졌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기아차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이나 홈쇼핑 관련주, 일부 유통주도 1, 2분기 연속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업종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크지만 나홀로 부진한 종목들도 주의를 하셔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IT 업종에서는 LG전자가 좀 해당이 됩니다.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의 추정치 평균이 5.16%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일단은 1분기 시장의 실적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주인, 수출처인 신흥국의 통화 약세에 따른 판매 부담 때문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 아주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기에 에이블 CNC는 예외라고 하네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사이에 1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점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다음 소식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니까요. 간단히 전달해 드려도 될 것 같네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최근 14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불붙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단 미국 노동부가 지난 2월 26만 4천 개였던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증가폭이 3월에는 12만 6천 개에 그쳤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을 한 거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표가 월간 20만 개를 밑돈 것도 지난해 2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을 진정시키는 분석들까지 겹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함께 체크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두 분 앵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재밌는 게 이제 화장품에서 AVCNC 네. 실적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화장품 중에서도 보게 되면 실적 안 나온 애들까지 전부 다 이제 끌어당겨갖고 주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좀 과도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네. 저게 비싸다는 게 아니라 아모레나 LG 생활 생활 건강이나 이런 게 비싸다는 게 아니라 네. 실적 안 나온 애들도 막 끌어당기더라고요. 계속. 네. 계속 이제 네. 실적 안 나오는 쪽도 끌어당기고 있는데 실적 잘 나오는 쪽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AVCNC 이런 거 좀 빼야 될 것 같고 숫자는 안 지키는데 잘 가는 건 있어요.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좀 그. 잘 팔린데 숫자 왜 안 나오냐는데? 이제 나오겠죠, 이제부터. 앞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 LNS 이런 쪽들, 리더스 피부과 쪽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잘 팔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창해 에탄올, 대봉 LS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모레 성장과 함께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봉 LS가 만드는 이제 그린티 라인업 같은 경우는 아모레가 그린티 라인업 매출 비중이 한 7%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30%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까지 30% 라인으로 쭉 끌어당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정제수 만들고 그린티 라인업 그 원재료를 만드는 대봉LS 실적은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창해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오늘 조정이 이제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 4% 이상 창해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주정 사업이 잘 되는 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갖고 이제 아모레에다가 이제 그 저거 하겠다 그 발효 화장품 이쪽을 하겠다. 발효 화장품? 예, 엔자임. 이쪽으로 이제. 그럼 화장하면 취하는 거야? 아니죠. 네. 스케이트 선전 안 보셨나요? 아니, 난 그런 잘 몰라. 네, 그래서 그런 쪽 라인업을 이제 이쪽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잘못하면 화장하다가 토하는 거야? 술 마셔서?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전혀 끊기고.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청국장 먹는다고 취하나요? 발효된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식한 사람이네. 쏘리다, 쏘리, 이 사람아.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조정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간다. 다만 이제 실적 안 나오는 쪽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토요일 날 또 갔어요. 면세 또 구경 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저 이학용 씨랑 맨날 면세 왜 가냐 그러면 지나가다 슬쩍 가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요, 그 롯데, 그 제이 롯데월드몰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장사가 안 돼요, 요새 거기가요. 왜냐면 거기서 입점한 사람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그거 아시잖아요. 극장 안 하죠? 네. 이때 아쿠아리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주차장은 못 쓰게 하잖아요. 예약하지 않으면 주차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층, 8층 가면 이제 면세점 있는데 면세점은 의료력이 하나 그럼 많아요. 네. 근데 뭐 토요일 나니까 여기 사람 많더라고요. 중사람 많은데 제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팔리는 건 정확해요. 사람이 엄청 말리면 옆에도 가는데 먼저 가는 게 아모레 퍼시픽 가는 거고요. 그죠? 아모레 퍼시픽 여러 개 있잖아요. 설아수 많고, 그다음에 저 라네즈 많고 많고요. 라네즈는 특히 동남아 사람 많고, 그다음에 여전히 많은 게 네이처 리퍼블릭. 둘 다 IP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인데 그게 뭐 난리죠. 난리. 예, 그만큼 그래갖고 보면 이제 뭐 대신이 IP 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찾아보시면. 유진 투자증권 있죠? 네. 유진 투자증권이 이제 그 PI 있잖아요. 자기네 돈 사는 거.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저걸 살 거라네요? 저거를? 네이처 리퍼블릭을 미리 프리 IPO의 재미를 봤는데요. 네. 이번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 산대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증권사가 뭐 그 이성원 대표 얘기했대로 메리츠 증권이 그런 걸 재미 봤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 투자해갖고. 근데 유진도 이제 그런 것만 나서갖고 한다는 얘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뭐 네이처 리퍼블릭 상장도 아니니까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이 많더라. 예, 그리고 어제도 또 일본 뉴스 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 뭐 씀씀이가 작아졌다는데 그건 평균은 작아들죠.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뭐 그런 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뭐하러 저는 그래요. 제가 작년에 한방 원료 만드는 건 ACT 얘기했을 때 이성원 대표가 갈 때 저 이성원 대표도 엄청 디스상했어요. 네. 그거 얼마나 되겠어 했거든? 근데 이성원 대표도 이제 보면 아까 대봉인지 뭔지 원료 얘기하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삼성전자가 좋아하는 게 협성에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ACT나 뭐 대봉인지 뭔지 창인지 술 마시는 건 난 관심도 없고 저한테 물어보면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해요. 아무래도 LG생활건강 사면 된다는 산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너무 비싸면 LG생활건강 사는 거고 LG생활도 비싸면 기다리면 액면분할 텐데 뭘 걱정해. 산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모르죠. 이거 너무나 많아갖고 특히 이상한 거 M&A다 이런 거 하고 뭐 앞으로 중국에 뭐 간다 어디랑 합작했다 뭐 사돈의 팔춘이다 뭐 자회사 뭐 한다. 솔직히 저는 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머리 아프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1분기 전체적인 실적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 잠깐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중견을 피드님. 이게 보시면 올해 1분기의 이익 추정치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퀀트와이즈라는 곳에 갖고 하나대투증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하나증권 자체 혼자 만든 게 잔치를 다 합한 거예요. 컨센서스를 한 건데요. 이익의 규모가 1월 초에 32조를 예상했다가 좀 떨어지다가 1월 30일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수치로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의 첫 번째 시금석이 삼성전자다. 예? 그럼 삼성전자가 왜 좋아지냐 보면 오늘 SK하이닉스 따라 올라가는 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삼성전자 올라가는 건 뻔하죠. 스마트폰 분야가 이번에 1분기에 뭐 5천억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역시 존경하는, 벌써 신문에서 엄청 빨잖아요. 예전에 네. 이건 회장의 탁월한 거에다 요즘은 이재용 부회장님의 탁월한 직접 나오대, 오늘 보니까. 어떤 신문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자리에서 5천억을 더 벌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 외에 플러스 많이 보는 게 반도체로 벌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우리 갤럭시 S6 뭐 3기가? 네. 3기가 하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아마 우리 뭐 쓰세요, 핸드폰? 삼성 거예요. 삼성 거? 그 네. 기본 메모리 2기가쯤 될 거 아니에요, 이제요. 근데 이게 3기가 4기가로 바뀌는 거고요. 저는 지난 보여드렸잖아요. 아수스의 젠폰2가 4기가 달리고. 그래서 이게 보면 상반기 아니면 4반기에 보면 모바일 드램이 쇼트시 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이. 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쓰는 거 따라 올라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 다 실적 시즌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앞서 이제 실적 얘기랑 조금 더 이어드리면, 그러면 과거에 어땠느냐, 이것도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예, 제 화면 잡아주시면, 이거는 아까랑 반대되는 건데요. 이거는 제일 위에 해갖고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에 과거에 어떻게 연초 대비 어떻게 보냐는 건데, 수치 다 필요 없고요. 100이 뭐냐면, 그 연초 1월 1일, 전년 12월 31일 실적 예상인데, 좋아진 듯 했다가 2월 3월 되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게요. 쭉쭉 내려가잖아요. 이게 왜 내려가겠어요? 시간이 다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겁나는 거죠? 거짓말 했다가.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이게 최근에 4년 동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4년 동안에.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맞을 때 틀릴지 몰라. 네? 뚜껑 열려야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좋게 얘기했는데, 다들 얘기했는데, 5조 4천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일 발표하고 5조 2천억 대봐요. 그러면 개박살이죠. 그잖아요. 네. 그럼 그럼 삼성전자만 개박살 나겠어요? 그 쫓아갔던 수많은 부품주도 개박살 나는 거죠, 뭐. 그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컨센이 5조 한, 5조 4천, 700. 네, 5조 4천, 700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NH나 요즘 나오는, 지난주에 나온 것들은 7천까지 6천, 7천억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충 보면 5조 5천은 넘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서스는 그렇다. 그래서 이거랑은 작년이랑 지금이랑 분명히 다른데, 늘 그렇잖아요.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맞을지 틀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 뭐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3분기 이제 무역 수지. 네. 3월달, 1월달, 2월달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네네. 무역 수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 네. 여전히 좋았구나라는 네.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이사항을 한번 볼 텐데요. 네. 반도체 쪽이 왜 좋았는가에 네.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이 쭉 보게 되면은 뭐 이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 그 수출이 뭐가 좋았니라고 보면은 네. 그 SSD가 호조가 나왔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SD 여전히 잘 팔린다. 그다음에 네. 선박 인도가 많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선박 쪽도 좋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 얘기가 나오네. 모바일 PC 서버용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네.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SSD는 반도체를 안 팔리고 이제 제품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 부품으로 잡히고 있고 반도체 네. 아예 그냥 반도체로 수출한 거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선박이 또 이번에 1분기 수주 1위 탈환했다. 다만 네. 수주 금액에 대한 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네.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 보게 되면은 네. 철강 여전히 공급 과잉, 자동차는 구매 지연. 그죠?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은 단가 하락에 대한 쪽 계속되고 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품에서는 전체적인 수출은 이제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다 많이 팔았느냐라고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쭉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컴퓨터, 선박류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특이한 거는 3월 달에 수출이 네. 어디가 많이 늘었냐면 미국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예, 미국으로. 네, 미국향 네, 네. 매출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30% 여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랑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나? 중국은 오히려 증가를 거의 안 했습니다. 네. 중국은 거의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거의가 없었고 뭐 나머지는 다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유럽. 네. 오히려 유럽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네. 유럽 증가할 줄 알았는데 유럽이 네.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 제품은 석유 제품이 주로 감소했습니다. 네. 철강 제품 감소했고요. 네. 무선 통신 기기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아직 갤럭시 S6가 안 나갔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네. 랜드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많이 네.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기계 등이 증가에 대한 쪽으로 했고 대미 수출에서는 여전히 석유화학은 감소입니다. 앞에 세모는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그렇죠. 네, 마이너스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선 통신 감소한 반면에 자동차 많이 풀렸네. 자동차 많이 팔렸죠. 네. 자동차는 이제 인센 효과인가요? 아, 그 어떻게 그저 네. 환율 효과죠. 환율에서 미국 자동차가 네. 팔리고 지금 미국 외 자동차가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네. 유럽차라든가 우리나라차, 일본차 많이 팔리는 거. 네. 네. 그래서 반도체, 가전전자 제품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를 봐서는 네.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간단하죠. IT입니다. 네. IT.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단 IT가 많이 팔렸고 그중에 반도체가 제일 많이 팔렸다. 네. 그죠? 네. 미국에는 자동차 환율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젤리비님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제가 어떻게 알고 저한테 이런 거 어려운 걸 질문하셨어요. 한경님, 해양 플랜트가 어떻게 호주였을까요? 원유가 최저인데. 인도분이겠죠? 인도. 인도분이죠. 인도분이죠. 수주분이 아니고. 수주가 아니라 네. 이제 수출은 인도죠. 네, 인도.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그 시점에 했겠죠. 예전에 해놨던 거 인도한 네, 거죠. 네, 네. 젤리비님, 이해하셨죠? 네. 들으셨으면 1번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품목도 다른데 역시 여기서도 자동차가 그냥 반도체, 반도체 딴 게 아니라 그 계속 몇 달째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SSD요. 네. 그래서 SSD는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 여기서도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얘기 많이 나는 거가 페이스북에 이게 사진 있잖아요. 네. 지금 사진만 지금 영상보다는 사진 위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도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요. 이게 제가 감이 안 오는데요. 200만 있죠. 네. 200만 평방 뭐지? 200만 200만 제곱 뭐 스퀘어미터 만큼의 그 서버 공간을 갖고 있대요. 그래갖고, 그 엄청 큰 규모가 그런 거가 전체기 6개인가 뭐 있다는데요. 네. 그게 영상 때문에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그게 이제 네. 뭐, 그, 알래스카지크 그런 얘기예요? 예, 네, 그런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오늘 좀 흥미로운 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오늘 보면 1분기에 말이죠. 1분기에. 제가 여기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분기에 이번에 실적 좋아지는 거 보면 미국도 이번에 다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1분기에 미국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딱 뭐냐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이익이 한 15%에서 20%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쪽이 이익이 막 감소하잖아요. 미국이요. 네. 이렇게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제약, 의료, 바이오 해갖고 그럼 의료기기 그런 쪽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왜냐면은 지금 이익 그 매출이 줄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애들이 매출이 줄었다는 그렇죠, 게 이익이죠, 달러 이익. 효과 때문에 이익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는 미국에서 내수 쪽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내수 쪽이니까 환율 효과에 대한 이익 감소분에 대한 쪽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이익 증가분에 대한 쪽이 좀 많이 반영되는 형태. 네. 이런 흐름으로 좀 되는 게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네. 네. 보여주시죠. 하나 제 화면 좀 네. 잡으세요. 제 화면 좀. 이런 게 참 흥미로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뭐 0.5mm 그 이제 당뇨 해갖고 저 몸속에 넣어두면 예. 몸속에 이제 뱃속에 넣어두면 이제 매일 뭐 아버님 같은 경우도 매일 피 검사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몸속에 하나 넣어두면 이제 평생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는 나오는데요. 이게 스카나두라는 회사예요. 네. 이제 제품이 이제 나와갖고 이제 이게 스타트업 하는 회사인데 벌써 엄청나게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영상도 보일 텐데 스카나두가요. 요거를 이제 저 이게 이마 있잖아요. 네. 이마에 이렇게 대기만 하면요. 네. 여기서 보면 온도 나오죠. 템플리처 나오죠. 예, 밑에 보시면 템플리처 나오죠. 네. 혈압 나오죠. 네. 제 화면도 이성 대표 가서 블러드 프레셔 나오죠. 그리고 심장 박동수 이런 거 나오죠. 또 보면 그 뭐 그 혈액내 산소 뭐 그런 거 나오고요. ECG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의사분 아실 텐데요. 이게 그 ECG가 그 심장에 관련 뭐 체크하는 건가 봐요. 그거 나오죠. 그리고 또 나오고요. 스트레스 나오고 뭐 유해 이게 유해가 뭐냐면 저거요. 저 통풍 이런 건 안 하거든요. 네. 이런까지 이거 다 재는 건데 이거를 예전에 보면 피 검사하고 엄청나게 머리 아픈 걸 했잖아요. 피 검사하고 혈압 재고 했잖아요. 네. 이마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제품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어디냐 이거 안 나오나?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따 2부 시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도 CNN 가서 또 봤거든요. 이게 보면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넘쳐난 거. 이게 역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다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예요. 스마트폰으로 나온 거야.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데이터가 이제 다 보이죠. 이게 이미 천천히 다니는 사이게요. 이게 보면 앞으로 정말 이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몸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외부에서 찍기만 해도.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제가 딴 얘기 좀 했어요. 제가 잠을 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성원 대표. 아니, 아까 그 잠깐 우리 그 봤던 거, 그 수주량을 보게 되면. 네. 잠깐 수주를 보게 되면은, 다시 1분기 수주 정상에 오른 거는 2012년도 만에 3년 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 아까 우리 지난번에 봤죠. 용성조선이 매출액 마이너스가 나왔죠. 작년에. 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점유율에 대한 쪽에서는 우리가 1분기 수주 실적이 51%. 네. 그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51% 수준인데, 네. 점유율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40%가 넘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41%, 수주량이 41%,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보게 되면은 28%, 중국이 24%. 그래서 일본이 의외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일본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1분기에 수주를 잘 따냈다는 것은 네. 긍정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수주했던 그 부작용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기술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중고선도 팔리지도 않고 이런 거 놓고 봐서는 일단은 중국 조선 업종에 대한 쪽이 네. 일단 가능성, 뭐 국수국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술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어쨌든 시장이 만약에 돌아올라올 때 네. 뭐 정유화학이 된다라면 조선주도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시장에 어려움도 있고 뭐 복잡한 데도 있겠지만은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그 뭐랄까 펀더멘탈의 근반을 둔 이런 것들에 대한 여전히 계속 있다는 것에서 보이고요. 칼라이 얘기도 해주세요. 이거 뭐야? 칼라이디요? 네. 이거는 네.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00%짜리들이라 얘네 네. 100%죠. 네. 잠시만요. 네. 얘네들 다 100%네. 아, 그래요. 예. 네, 다 100%짜리들인데 네. 이 코리아나는 100%가 아니네. 네. 그 100%짜리 화장품이 이제 올라갔던 이유를 보게 되면 이게 며칠 전 뉴스입니다. 3월 말 뉴스네요. 네. 그러니까 그 칼라일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츠스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2조를 주고 사기로 했다? 네. 글쎄요. 2조씩이나? 나 같으면 그냥 2조 주고 만들겠어. 화장품. 날 줘! 네. 내가 만들어줄게. 네. 차라리. 네.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훨씬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츠스킨이라는 쪽,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한불 화장품 전체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국 화장품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 화장품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천억이네요. 엄청 올라갔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거 2조로 주고 사겠다는데 한불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칼라일 그룹이 약 2조 원 규모의 인수협상.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잘못 나온 게 뭐냐면 네. 이 기사가 좀 2조 원 규모의 인수협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네. 2조 정도 밸류를 두고서 지분 투자를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한 쪽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기사를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한번 조사해 봐야 돼, 이런 것들은 한번.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불 화장품의 신규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남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칼라일은 아마 우리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칼라일이 국내에서 했던 역할들. 네.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아마 나올 텐데, 이 업계에 따르면 매매가 2조 원 선에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영업이익의 20배에서 25배 정도 수준. 뭐 나쁜 수준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비타가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츠스킨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츠스킨은 달팽이 크림입니다. 그죠? 달팽이 크림. 달팽이 크림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에이, 달팽이 크림인지 모르지만, 제가 사가서 몇 번 샀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든지 달팽이 크림 하나 있으면 한 30% 비싸죠? 달팽이 크림. 뭐 팩도 달팽이 있으면 30% 비싸. 한 3만. 그러니까 한 30% 비싸, 딴 걸 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6초에 한 개면은 1분에 10개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1분에 10개잖아요. 네. 1분에 10개 팔린다는 얘기는 1시간에 네. 60개 팔린다는 얘기죠. 네. 몰라. 누가 뭐 오리지널 그 페이턴트를 뭐 특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달팽이 크림, 고령 관련된 거 안 만든 회사 없죠.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1440개 팔리는 거거든요, 한 달에. 네, 네, 네. 그잖아요. 네. 1440개 팔리는 거잖아요. 네. 1440개 곱하기 비싸서 5만 원이라고 쳐줄게. 네. 10만 원이라고 쳐주자고. 네. 10만 원. 네. 10만 원 쳐봐 1억 4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 네. 좀 이상해요. 네. 1억 4천. 어떤 분이 그러죠? 2조 원이면 신세계 사시겠다잖아. 네. 자, 그러니까. 이거 기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아니, 6초에 한 개씩이라고 팔린다라고 기사를 쓰면 이게. 네. 생각을 해봐요. 6초에 한 개씩이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개수로 뛰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걸 갖다가서 1000억이 난다는데, 글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츠스킨 브랜드는 있습니다. 브랜드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달팽이 크림 좋아하고 있는데, 기사가 상당히 좀 숫자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츠스킨이 그래갖고 지금 2조 원대 협상에 대한 쪽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달팽이 크림 하나로 2조 원이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20조밖에 안 되는 건데. 너무 싸지? 아모레. 엄청 싼 거죠. 이거 시가총액 200조 가야지. 아모레가 200조 가야죠, 그러면. 야, 그건 그렇고. 아모레가 삼성전자 네. 가야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 스캔해도 그 네. 영상 찾았거든요. 네. 블룸버그 영상인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려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게 정말 이성원 대표. 이게 예전에 보면 네. 이게 이 기계가 뭐냐면 스타트랙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네. 어렸을 때 보면 스타트랙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기사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스캔해도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맨날 피 검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제가 이 모라 그랬더니 저렇게 하는 거야. 보니까 이게 이 모가 심전도라고 확인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또 계세요, 여기요. 이 사람이 사장이야, 사장. 그러니까 앞으로 피, 뭐, 이거 좋다,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대박이다, 대박. 저거 하나 있으면 다 되지, 뭐. 괜히 피 뽑다, 어렵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온도계도 머리에 대는 게 있고, 띡 찍어내는 게 있고. 귀에 대고 막 그러잖아요. 귀에 대는, 귀에 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머리에다 찍는 걸로 사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불확실하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게 조금 데이터 전반 추세를 보는 거라면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게 있으면은 너무 네. 좋겠죠. 그러니까. 주사 안 맞고 피검사 안 하고. 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네. 아까 저 유가 저거 하여튼 저기 우리 또 통풍업계 있는 사람 알거든요. 네. 그것까지 한다니까 뭐 정말 제가 영어를 고 의료 분야니까 잘 모르는데요. 네. 하여튼 신기하게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꿈을 먹는 기업들도 많고 이런 분야 분명히 돈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이 1분기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어찌되었건 버블도 많이 있겠죠. 그 와중에요. 근데 바이오 헬스 제약 이런 특히 바이오 기기 이런 거. 우리나라 바이오 기기 이제 뭐 믿을 게 없는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1분은 여기까지 하죠. 네. 그래서 2부 시간에는 우리 못다한 특징주라든가요. 그리고 오늘 초대손님 또 월요일 날은 또 그분이 또 오셔. 윤종민님 맞죠? 네. 윤종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2부에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